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세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시는 거죠? 저도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지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랑 마스, 네, 예배, 예수님과 예배의 합성어란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앞에 메리는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영어 강사도 아닌데요. 네, 오늘은 네, 그래서 그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럴 준비 되셨나요?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졌듯이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하 주시옵소서. 아멘. 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내가 산 것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선 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겠다고,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